안녕하세요.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아르키메데스, 콜럼버스, 나이팅게일입니다.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당장은 그 의미를 알기 힘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이나 혁명 못지않은 크나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삶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인물은 글 박상미, 그림 김은희의 고대 그리스 최고의 학자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시라쿠사에서 태어났어요. 우주라는 공간을 숫자로 나타낼 순 없을까? 원의 넓이를 어떻게 잴 수 있을까? 아르키메데스의 머릿속은 항상 남들은 생각지도 않는 문제들로 가득했어요. 매일같이 삼각형, 원뿔, 나선형을 그리며 머릿속의 문제들을 푸는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군사들이 커다란 배를 항구에서 바다로 옮기려고 끙끙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배는 이웃나라 왕에게 선물로 줄 배였어요. 군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배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왕을 찾아갔어요. 히에론 왕이시여, 제가 저 배를 바다로 옮겨보겠습니다. 뭐라고? 많은 군사도 못하는 일을 자네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아르키메데스는 지렛대와 도르래를 이용하면 무거운 물건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바퀴처럼 생긴 여러 개의 도르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배를 줄로 묶은 다음 줄을 도르래 사이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그런 다음 아르키메데스가 도르래의 손잡이를 살짝 돌리자 무거운 짐을 실은 큰 배가 움직였어요. 우와! 정말 배가 움직인다!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이것을 본 히에론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믿게 되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수학과 과학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재주가 있었어요. 수학과 과학을 이용하면 자연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르키메데스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히에론 왕은 아르키메데스에게 또 하나의 과제를 주었어요. 새 왕관에 금 말고 다른 물질이 섞였는지 알아봐 주게. 이번 과제는 매우 어려웠어요. 왕관을 망가뜨리지 않고 왕관에 다른 물질이 섞였는지 알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무게를 달아보아도 왕관 속에 다른 물질이 섞였다는 것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르키메데스의 머릿속에는 왕관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오로지 왕관 생각만 했어요. 어느 날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려고 욕조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득 찼던 욕조의 물이 밖으로 흘러 넘쳤어요. 아르키메데스는 무릎을 탁 치며 유레카! 하고 외쳤어요. 유레카는 알았다는 뜻이에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아르키메데스는 너무도 기뻐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아르키메데스는 히에론 왕을 찾아가 왕관과 같은 무게의 순금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개의 그릇에 가득 물을 채운 다음 한쪽에는 왕관, 다른 한쪽에는 같은 무게의 순금을 넣었어요. 만약 왕관이 금으로만 되어 있다면 두 그릇에서 똑같은 양의 물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그릇에서 흘러넘친 물의 양은 서로 달랐어요. 왕관에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는 증거였죠. 금에 다른 물질을 섞어서 왕관을 만든 것이로구나. 여봐라, 왕관을 만든 자를 잡아오너라. 모든 물질은 고유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요. 금 1kg과 솜 1kg처럼 둘의 무게가 같더라도 부피는 서로 다르지요. 아르키메데스는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히에론 왕이 죽고 난 다음 그리스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터졌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데 열중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거울 여러 개를 모아 붙여 거대한 거울을 만들었어요.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이 거울로 빛을 모아 적의 배에 비추십시오.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무기는 태양빛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거울이었어요. 이 거울만 있으면 언덕 위에서 바다에 떠있는 로마 군사의 배에 불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로마 군사들은 수백 척의 배를 이끌고 시라쿠사 해변으로 쳐들어왔어요. 시라쿠사의 군사들은 아르키메데스의 말대로 언덕 위에서 거울을 조정하였어요. 빛을 모아 배를 향해 쏘자 정말로 배에 불이 붙었어요. 로마 군사들은 배를 버리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새총을 본떠서 투석기도 만들었어요. 시라쿠사의 군사들은 커다란 돌을 로마 군사들에게 사정없이 쏘아댔어요. 결국 로마 군대는 물러가고 말았어요. 로마군을 무찌른 시라쿠사 시민들은 축제를 열었어요. 로마 군사들은 이 틈을 타서 시라쿠사에 몰래 숨어 들어왔어요. 로마 군사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리스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도 아르키메데스는 모래 위에 원을 그려놓고 수학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원을 밟자 아르키메데스가 말했어요. 저리 물러나시오. 원을 밟고 섰던 로마의 병사는 화가 나서 아르키메데스를 죽였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이없게 죽음을 맞았다고 해요. 아르키메데스는 수학과 과학을 이용해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한 진정한 과학자였어요. 또 전쟁 무기를 만들어 나라의 위기를 물리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 곳곳에는 아르키메데스의 발명품이 남아있어요. 도르레와 펌프, 잠수함 등은 아르키메데스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만든 것이랍니다. 두 번째 인물은 글 송년시, 그림 김태란의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첫 유럽 사람, 콜럼버스입니다.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배를 타고 나가서 아무도 가보지 않는 땅을 밟아보고 싶어. 콜럼버스는 어렸을 때부터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자랐어요. 콜럼버스는 1451년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인 제노바에서 태어났어요. 옷감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맏아들 콜럼버스에게 공장을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그 일에 통 관심이 없었어요. 틈만 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바다를 구경하거나 항해술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1476년 콜럼버스는 선장이 되었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에서 오는 향신료와 비단 등이 매우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시아의 물건은 이슬람 상인에게서 비싼 값에 사야 했어요. 유럽 사람들은 이슬람 상인을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인도로 가서 물건을 사오고 싶었지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애썼지요. 다른 선장들은 서쪽 바다로 배를 타고 내려가 아프리카 대륙을 돌면 인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콜럼버스는 아프리카 대륙을 돌지 않고 서쪽으로만 계속 가도 인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으니까요. 콜럼버스는 포르투갈 왕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콜럼버스의 말이 터무니없다면서 콧방귀를 뀌었어요. 심지어 콜럼버스를 사기꾼이라고 헐뜯는 사람도 있었어요. 콜럼버스는 더는 포르투갈에 머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에스파냐로 갔어요. 당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매우 경쟁이 심했어요. 두 나라는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서로 먼저 찾아내려고 애썼어요. 콜럼버스는 두 나라 사이의 경쟁심을 이용해서 에스파냐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인도로 가는 서쪽 바닷길을 찾으려는 콜럼버스의 계획을 못 믿어 했어요. 콜럼버스는 모험을 하게 해달라고 에스파냐의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인도는 기름진 땅입니다. 반드시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내겠습니다. 에스파냐의 여왕은 향신료보다는 황금 때문에 인도로 가는 길을 꼭 찾고 싶어 했어요.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아내어 인도 땅에 묻힌 황금을 에스파냐로 가져올 꿈을 꾸었거든요. 하지만 여왕은 6년 동안이나 답을 주지 않았어요. 여왕이 탐험을 허락하기만을 기다리던 콜럼버스는 지칠 대로 지쳐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무렵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대륙의 남쪽 끝에 있는 희망봉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여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인도로 가는 길마저 포르투갈이 먼저 찾게 놔둘 수는 없지. 여왕은 회의를 열어 콜럼버스의 계획을 다시 꼼꼼하게 살피도록 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았지만 이번에는 포르투갈에게 질 수 없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마침내 콜럼버스는 역사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1492년 8월 3일 에스파냐를 떠난 세척의 배는 파도를 헤치며 항해를 계속했어요. 그러나 나흘 만에 세척의 배 중 한 척이 고장나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3주나 항해가 늦어졌죠. 또 섬의 꼭대기에서 불길이 솟아오르자 선원들은 신이 화가 났기 때문이라며 당황했어요. 북쪽을 가리켜야 할 나침반이 자꾸만 북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문제였어요. 바다의 신이 화가 나 바늘을 돌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 선원들은 겁을 먹었어요. 지구의 자기가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선원들은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가도 가도 나타나지 않는 인도를 찾는 일이 너무 지겨웠던 거예요. 선장에게 배를 돌리라고 요구해보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콜럼버스는 선원들에게 간절하게 말했어요.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데 이제 와서 돌아가자니 사흘만 더 가보자고. 약속한 사흘 중 마지막 하루가 남은 때였어요. 야, 나뭇가지다. 잎이 파래. 잎이 파란 나뭇가지가 바다에 떠 있다는 것은 육지가 가까이에 있다는 증거였어요. 얼마쯤 지났을까요? 과연 육지가 보였어요. 콜럼버스의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올랐어요. 지금부터 이 섬을 산살바도르라고 부르겠다. 산살바도르는 거룩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1492년 10월 12일 산살바도르에 닿은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인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땅, 아메리카였어요. 1493년 3월 15일 콜럼버스가 역사적인 항해를 마치고 팔로스 항에 닻을 내리자 사람들은 크게 환영했어요. 콜럼버스는 여왕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배 안에 금, 호박 등 값진 보석과 원주민 호위대를 이끌고 돌아왔어요. 여왕은 콜럼버스가 인도에 다녀왔다고 믿고 그를 인도의 총독이자 제독으로 임명했어요. 콜럼버스가 여왕의 믿음을 얻자 시기하며 비꼬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어느 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잔치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콜럼버스, 당신은 운이 좋았을 뿐이요. 당신이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했을 일을 당신이 한 것뿐이요. 우리가 인도를 발견한 일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 내지요. 이 달걀을 식탁 위에 세워보시겠소? 달걀을 어떻게 세운단 말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자 콜럼버스는 달걀의 한쪽을 식탁 모서리에 톡 부딪혀 깨트렸어요. 그러고는 깨진 쪽을 밑으로 해서 달걀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콜럼버스를 비웃었어요. 헤이, 그렇게는 누군들 못하겠소? 네, 맞습니다. 남이 한 번 한 다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무슨 일이라도 처음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콜럼버스는 자기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바다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 몸을 사릴 때 콜럼버스는 바다를 따라 끝없이 가면 새로운 땅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항해에서 돌아온 지 6개월 만인 1493년 9월 25일 콜럼버스는 또다시 탐험을 떠났어요. 첫 번째 탐험 때 세운 식민지를 찾아갔어요. 그러나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던 선원 40명이 모두 죽고 없었어요. 언덕 위에 지었던 여러 채의 집들과 튼튼한 울타리도 모두 부서져 있었어요. 원주민의 공격을 받은 것이었죠. 콜럼버스는 새로운 식민지를 찾아 나섰어요. 콜럼버스는 강의 하구에서 적당한 마을을 찾아내 200여 채의 집과 교회, 창고 등을 짓고 여왕의 이름을 따 이사벨라 시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지만 이곳에서의 생활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더위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콜럼버스는 이후에도 3차 탐험과 4차 탐험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콜럼버스의 4차 탐험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선원들이 반란을 일으킨 데다가 반란을 다스리자마자 폭풍이 닥쳐 배가 더는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자메이카에서 조난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진 어려움 끝에 집으로 돌아온 콜럼버스는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1506년 5월 20일 콜럼버스는 동생과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어요. 콜럼버스가 죽은 뒤 세계 여러 나라 탐험가들은 끊임없이 지구 곳곳을 개척하고 탐험하였어요. 황금이 가득한 동방의 나라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해서 새로운 곳을 탐험하며 일생을 마친 콜럼버스의 지칠 줄 모르는 도전 정신이 지구촌 탐험에 물꼬를 튼 것이랍니다. 세 번째 인물은 글 박상미, 그림 송지영의 간호사를 당당한 직업으로 만든 나이팅게일입니다. 나이팅게일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운 아이였어요. 어느 날 나이팅게일은 자신을 꼭 닮은 예쁜 인형을 선물 받았어요. 나이팅게일은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이 좋았어요. 아우, 가엾어라. 얼마나 아플까? 이젠 걱정 마. 하루만 지나면 나을 거야. 나이팅게일은 인형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진짜 환자를 다루듯 다정하게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좋아했던 거예요. 나이팅게일의 집은 큰 부자여서 파티가 많이 열렸어요. 그러나 나이팅게일은 예쁜 옷을 입고 파티를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를 도와 불쌍한 이웃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보내주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이 더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의 병든 할머니를 보살펴주고 돌아오는 길에 나이팅게일은 몸이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이팅게일은 그날부터 열과 기침이 심해져 꼼짝할 수 없었어요. 나이팅게일이 몸져 누워있는 동안 집에는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나이팅게일 아가씨께 드릴 사과를 가지고 왔어요. 나이팅게일 아가씨는 좀 어떠신가요? 나이팅게일은 건강을 되찾았어요. 알아 누워있는 동안 나이팅게일은 아픈 사람에게 주위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일은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이야. 그 일에 나의 일생을 바치겠어.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나이팅게일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크게 화를 냈어요. 그건 귀한 집안의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절대 안 된다. 그때 간호사는 힘들고 돈도 적게 받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나이팅게일이 훌륭한 가문의 청년을 만나 평안하게 살기를 바랐던 어머니는 딸이 힘든 간호사 일을 하겠다고 하자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나이팅게일의 생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이팅게일은 간호학교가 있는 독일의 한 자선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은 일하면서 배우는 곳이었어요. 나이팅게일이 자선병원에서 처음 한 일은 고아들을 목욕시키는 일이었어요. 다음으로는 병실을 정리하고 침대보를 가는 일을 했어요. 무척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나이팅게일은 무슨 일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자기의 손길이 약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힘든 줄도 몰랐어요. 독일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은 나이팅게일은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나이팅게일은 런던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도 나이팅게일은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어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에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침대보는 매일매일 갈도록 해요. 병실마다 따뜻한 물이 잘 나오는지 자주 살펴보세요. 오늘 식사는 어떠셨어요? 골고루 잘 드셔야 해요. 나이팅게일은 매일같이 병원에 이곳저곳을 돌며 간호사들과 환자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은 병원 안의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어요. 1853년, 나이팅게일이 33살 때 러시아가 터키에 쳐들어간 크림 전쟁이 일어났어요. 영국은 터키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어요.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로 떠났지요.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병사들을 돌봐줄 간호사도 약품도 부족해요. 이 소식을 들은 나이팅게일은 전쟁터로 떠날 결심을 했어요.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기본적인 의약품들을 구해 전쟁터로 떠났어요. 터키에 도착한 나이팅게일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바닥에 누워 신음하고 있는 병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붕대는 언제 갈아주었는지 모두 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병원 안팎에서는 쓰레기 썩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환자들이 먹는 음식도 형편없었어요. 나이팅게일은 몹시 가슴이 아팠어요. 청소부터 합시다. 이곳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릴 것 같아요.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은 병원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러나 그 병원에서 일하던 군의관들은 나이팅게일을 곱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생각 마시오. 이 험한 전쟁터에서 여자들이 무얼 하겠다는 건지. 나이팅게일은 속이 상했지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 나갔어요. 간호사들과 힘을 합해 환자를 돌보고 병원의 환경을 바꾸어 나갔어요. 간호사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에 군의관들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어 갔어요. 나이팅게일은 밤마다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는 모두가 잠든 뒤에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런 나이팅게일을 보고 사람들은 등불을 든 천사라고 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이팅게일은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방법, 좋은 병원을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책을 썼어요. 영국에는 나이팅게일의 이름을 딴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도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은 그 뒤로도 등불을 든 천사 나이팅게일을 오래오래 기억했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